소문만 지어놔요 보내고 앞이 보이질 않는 미래 살아가는 나란 사람은 누굴 위해 살고 있는지 할 수 없이 살아가는지 버려지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는 나였어 현실이란 너무 큰 짐이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고 가진 것도 없는 막막한 내 자신을 원망하지만 멀리에 있는 그리운 옛 시절로 돌아가고파 없는 막막한 내 자신을 원망해